바다 모여드는 달빛 살풋을 잃은 너를 빛치는 십자가 지금은 마음에 새긴 꿈을 이곳 삼아 여행을 떠나리라 기억하는가 저 타오르는 불빛을 먼 바다를 그린 얘기를 사랑 얘기로 바꿔보리 사랑이는 누구나 외로운 존재 눈과 마음이 모두 외롭다네 외롭다네 외롭다네 주세 사나이